모두 나를 비웃고 모두 나를 떠나고 내가 혼자 되어도 I don't care 나 힘들진 않아도 낙심하진 않아도 끈질하게 보여도 뭐 어때 뒤처지면 어때? 앞으로 나가 이제 coming.